보기엔 사람 아닌 것 같지 예뻐. 마치 꽃처럼 내게 피어 날 향기롭게 간지럽히는 너의 디테일. 미끌미끌한 시선에 버벅대는 날. 그럴 때 부끄럽게 부드럽게 소매진 입이 난 반해서 또 떨고 있나 봐. 할 말이 없어 난 자신 없어. 웃지 마라 미치겠어. 멈춰버린 heartbeat 사랑하고 싶지 마. 네 옆에서 이렇게 나 착하시는 걸 입맞춰서 말하고 싶지만 I can 너 내게 좀 외치고 싶지만 I can Yeah. 손을 넘고 싶어 Yeah. 너를 갖고 싶어 깨버릴게 너란 넘사벽을 내가 너게 벽이 되어줄게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 막지마 나 아찔한 너의 그 모습을 두근대 설레게 해 미치게 해 No more 어디라도 난 마냥 너만 찾게 되는 걸 내 옆에 있어 계속 붙어있어 그냥 고백할래 너 아니면 안 돼 내 진심을 담아 전해주고 싶지 마 네 앞에서 나 이렇게 난 착하지는 걸 입 맞춰서 말하고 싶지만 I can 너 내게 외치고 싶지만 I can Yeah 손을 넘고 싶어 Yeah 너를 갖고 싶어 깨버릴게 너란 넘사벽을 내가 너게 벽이 되어줄게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 막지만 난 고백할 거야 나는 알고 싶어 지금 네 마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yeah. I can't stop every day 네 생각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해 Every day wanna get through everything 넘기 힘든 벽이 아니라도 어쩔 그냥 뚫어버리면 됐잖아 깨버릴게 너란 넘서 벽을 내가 너게 벽이 되어줄게 너무 슬퍼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